루, 그러고 보니 지난번에 마계가 왜 혼란을 맞이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준다고 하지 않았어? 아, 잊고 있었구나. 짐의 왕좌를 찾기 위해선 시엘 너도 상황을 알아야만 하겠지.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좋을지 모르겠구나. 우선 우리 4대 군주라 불리워지는 마계 군주들은 정보광이라는 별명을 가진 마조광 수르트하렌을 섬기고 있었다. 수르트하렌은 4대 군주를 선택해 그들에게 영토의 통치를 맡겼다. 그 4대 군주란 흑언왕 베른가르트, 정마왕 슈티르바르겐, 백기왕 알기르프, 그리고 나, 강찰려왕 루시엘라 알사워 크림이었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각각의 군단을 거느렸는데, 백기왕의 백기 1군단장 베르드, 2군단장 클로에, 정마왕의 정마 1군단장 카리스, 2군단장 란, 흑안왕의 흑안군단장 스카, 그리고 짐의 군단의 강철 군단장 바르가트가 있었지. 바르가트라면? 그렇다. 우리를 다스리던 마조광이 갑자기 사라진 후 짐을 함정에 빠뜨려 봉인하고 짐의 왕자를 차지한 그 배신자다. 빠른 시일에 다시 왕자를 되찾아 반드시 바르가트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마조광이 사라진 후에 일어난 일이란 거군. 그 뒤에 마계는 어떻게 됐던 거야? 절대자가 사라진 곳에 당연한 수순 아니겠느냐. 남은 우리 사군주들은 누가 왕자를 차지하게 될 것인지 힘의 견제에 들어갔다. 일촉즉발의 상황이 되었지. 그만큼 날카로운 상황이었기에 바르가트의 동향을 미처 눈치채지 못했느니라. 아직도 생각하면 몹시 괘씸하고 치욕스러운 일이로다. 마음 같아서는 지금이라도 당장 이 바르가트의 지식을! 아, 진정해, 루! 나도 도울 테니 꼭 바르가트를 잡아서 혼내주자고! 하지만 짐의 왕자를 되찾는 일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구나. 엘리오스 대륙 곳곳에 강한 마기들이 느껴진다. 큰 혼란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구나. 루가 있을 때의 마계와 지금 마족들의 움직임이 다르다는 거야? 그건 짐도 알 수 없다. 우리가 통치하지 않는 곳은 짐도 모르겠지만 우리 군주들은 마조광 아래에서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크게 관여하지 않았기에 다른 군주나 군단장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 다만 카리스가 군주의 지시 없이 날 공격한 걸로 봐서는 마계의 다른 군주들도 상황이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마계에서 짐이 사라진 후에 분명 어떤 일이 생긴 것 같다. 뭐 어차피 가다 보면 알기 싫어도 알게 되겠지. 루의 왕좌를 되찾기 위해선 지옥 끝이라도 함께해야 할 테니까 말이야. 당연한 소리를 하는구나. 넌 나의 시종이 아니냐. 자, 시간을 지체하였구나. 얼른 가졌구나.